누구세요? 당신과 있을 때 행복하지만 하지만 내게도 걱정 있어요. 당신은 내게 과하구나 사람이지만 하지만 너무 내게도 걱정 있어요. 당신은 내게 과하구나 사람이지만 하지만 너무 빠른 건 싫어. 전국 노래자랑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